경애하는 김종은 원소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, 미래 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준공식이 6일에 진행됐습니다. 평양시당연예위원장 김숙일 동지와 관계부문, 평양시 안의 당 정권기관, 근로단체, 교육기관 일꾼들, 야영소 교직원들, 야영생들, 시 안의 소년단원들, 개건공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. 이날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의 첫째 야영이 시작됐습니다.